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 즈음에서 영국,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의 더섬이 사진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이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와 전문이 채택되었습니다.